Sugar Track. 우리 결혼하지 않을 거면 사랑하지 말자. 내 감정 내 통감함을 소비하는 만남. 소모적인 감정, 소모적인 논쟁, 소모적인 사운드, 소모적인 이별. 사무적인 말투처럼 때나 몸이 건조해진 느낌 없는 섹스 뒤에 밀려오는 허무. 전에 만난 걔도 다 비슷비슷했어. 변함없이 주고받는 메시지 전화 통화 찌긋찌긋 테스트. 대급 아닌 이벤트에 감동하는 척. 미안하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닌걸. 남들과는 다르다고 우리들의 스타일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라 마이걸. 안락함은 잠시 내를 달콤함은 잠시 몸을 아니라면 안주함을 아주 쉽게 만족시켜야 돼. 처럼 아둔하게 패버릴 때까지 뭐 Love Beat 그새 내 가장 큰 business Love Beat 소모적인 감정 Love Beat Don't say no more Love Beat Love is done Love Beat 소모적인 이별 Love Beat Every day like Christmas Love me instead of having to thank your story Okay 그대여 왜 내 전화받지 않나요 그대여 왜 날 쳐다보지 않나요 그대여 왜 날 기다리지 않나요 그대여 왜 내 맘에 들어왔나요 그대여 왜 내 전화받지 않나요 그대여 왜 날 쳐다보지 않나요 그대여 왜 날 기다리지 않나요 그대여 왜 내 맘에 들어왔나요 어릴 때 몸에 학벌 돈 때문에 그러다 날 먹어가면 성격 좋은 애 첫눈에 반했다는 말은 아마 추하려면 지나봐 눈조차 안 마주쳐 대한민국 서울은 Sex and the City 하룻밤에 부장난이 사랑이라 믿지 사랑에 장난에 지치네 눈에 비친 이 관광에 수미밖에 끼치만 아날로그 사상이 난 사랑이란 브라운 슈가같이 달콤하고 너무 아름다운 단원의 진심을 담아 그녀에게 전하고픈 이 도시의 아웃사이더 그녀는 내 삶의 대변 그대도 제 의견에 감동의 목이 메이면 Call me 그대의 number one wishlist I love you like you love business Love Beat 내 삶의 가장 큰 business Love Beat 소모적인 감정 Love Beat Don't say no more Love Beat Love is done Love Beat 소모적인 이별 Love Beat Every day like Christmas Love me instead of having to thank your story Okay 그대여 왜 내 전화받지 않나요 그대여 왜 날 쳐다보지 않나요 그대여 왜 날 기다리지 않나요 그대여 왜 내 맘에 들어왔나요 그대여 왜 내 전화받지 않나요 그대여 왜 날 쳐다보지 않나요 그대여 왜 날 기다리지 않나요 그대여 왜 내 맘에 들어왔나요 Baby girl, I got your back. 우리 둘이 입 맞출 때 그 설렘이란 단어는 어느새 식어버린 커피보다 차갑게 변했어. 우리 둘 사이는 주인을 잃은 모래성처럼 한때 가벼운 관계 웃음을 잃어버린 관객 담배처럼 탁해 하루하루하루가 갑갑해 다른 여자와 널 비교하면서 지겹다면서 널 깎아내려 당연해진 키스 스킨십 is 비슷한 데이트 코스도 Think about us baby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 그대여 왜 내 전화받지 않나요 그대여 왜 날 쳐다보지 않나요 그대여 왜 날 기다리지 않나요 그대여 왜 내 맘에 들어왔나요 그대여 왜 내 전화받지 않나요 그대여 왜 날 쳐다보지 않나요 그대여 왜 날 기다리지 않나요 그대여 왜 내 맘에 들어왔나요 그대여 왜 내 전화받지 않나요 그대여 왜 날 쳐다보지 않나요 그대여 왜 날 기다리지 않나요 그대여 왜 내 맘에 들어왔나요 그대여 왜 내 전화받지 않나요 그대여 왜 날 쳐다보지 않나요 그대여 왜 날 기다리지 않나요 그대여 왜 내 맘에 들어왔나요 해가 졌어. 어서 돌아와.